다 내가 하는 말.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. 어색하고 참 어색하긴 하지만 널 만나고 함께한 날부터 웃음으로 대신했던 말 항상 눈으로만 했던 말 네 손 잡으며 너의 입술에 입 맞추며 널 어루만지며 내 품에 너를 안으며 나의 가슴이 했던 말 고맙다 내게 와줘서 고맙다 기다려줘서 더 외롭지 않게 이렇게 나와 함께 해줘서 사랑해 말해줄 사람 내게도 만들어줘서 그게 다 너라서 네가 내 여자라서 고맙다 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도 몰랐다면 이처럼 좋은 사랑도 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모른 채 그런 채 살았을 텐데 남자로